보단 나 너보단 me is for sure 근데 널 보면 초콜릿 위에 마시멜로처럼 대체 뭐야 네 멋대로 넌 내 맘에 들어온 거니 안 되겠어 이제 그 문을 닫을 거야 Can you mind, making your mind 가질 거야